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이 1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일당의 불법 통치 연장 음모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참여위원대도 청와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시민단체와 문화예술계는 물론 사법부까지 사찰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죄행을 폭로했습니다.